유럽의 날의 즈음에서 토마스 쇠퍼 주조 도이칠란드 대사와 크쥐슈토프 체벤 주조 볼스카 대사가 9일 공동으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선경 유럽 2국 국장을 비롯한 조선 외무성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연회에 초대됐습니다. 연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은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